Jobs News. 서울시립 영보정신요양원에서 주최하는 2023 아트체험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미술을 통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보조, 치매미술 프로그램 구상 및 치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상세사항은 서울시립 영보정신요양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3 균형발전 콘텐츠 큐레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기사 작성, 영상 콘텐츠 제작, 웹툰 제작이 가능한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7개 권역 중 3개 권역 이상 순회 활동할 예정입니다.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수료증 및 표창장 시상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비스로 문의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후원하는 대학생 언어문화봉사단 BBB 프로보노 30기 모집 안내입니다. 매니저, 텔러, 캠페이너, 디자이너 총 4개 분야에서 각각 5명씩 모집하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BBB 코리아 사무국 사업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진 활동 멘토링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일 모집 마감되며 지원은 BBB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제출 바랍니다.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주변인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다며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는 28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전 씨는 26일 SNS를 통해 귀국 후 즉시 정부기관에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곧바로 광주로 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 씨는 광주를 향해 5.18 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 복용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보인 전 씨를 귀국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의 경우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며 규제 지역의 경우에도 3년이 지난 후에는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매 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부 싱글 5위를 경신해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로 불리던 차준환 선수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국제 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싱글에서 196.39점, 쇼트 프로그램에서 99.64를 획득해 총점 296.03점으로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최초로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여자부 이혜인 역시 2위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국내 최초 남녀 동반 입상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